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경축하는 행사들이 제1번 조선인 정윤 앞에 히로시마 현 본부와 교토부 본부에서 19일과 20일 각각 진행됐습니다. 본부 일꾼들과 제1동포들이 행사들에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것은 제1조선인운동의 앞길에 위대한 승리의 새 역사를 안아오는 특별 대경사라고 하면서 그이께서만 계시면 주체위협과 더불어 제1조선인운동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며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통일도 반드시 이룩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들이 낭독됐습니다. 이에 앞서 12일 총연 사이다마 현 본부에서도 경축행사가 있었습니다.